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저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작사, 김문혁 작곡인 가요는 주치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한생에 다시 오지 않는 귀중한 청춘 시절에 어머니 저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려는 우리 시대 청춘들의 높은 정신 세계를 담은 노래입니다. 노래 1절에서는 저국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맨 먼저 달려나가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며 청춘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우리 청춘들의 아름다운 정신 세계를 감명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2절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없는 긍지로 자랑으로 여기며 청년들을 미혼의 창조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고 있는 우리 당의 청년 중시 사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3절에서는 피 끓는 청춘을 오로지 내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서 빛내가려는 드팀없는 의지, 저국과 더불어 청춘이라는 그 거기한 부름을 역사에 새겨가려는 우리 청춘들의 참된 인생관에 대해서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 썰대조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선율은 동쪽 단순 2부분 형식의 간결한 구조를 취하면서 낭만적인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주화음의 어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동기선율은 이강음과 8분 심표의 유기적 결합으로 선율적 개성을 뚜렷이하고 있으며 또한 선율 전개에서 특징적인 것은 첫째 악단과 두 번째 악단이 변형 반복으로 제시된 정서와 감정을 축적하고 셋째 악단이 유독 서절로 확대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요는 언제나 밝고 낭만적인 우리 청년들의 감정 정서와 인생관을 훌륭히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의 생활의 길동무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뿌리가 되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정성환 작사, 우종희 작곡인 가요는 주체 100일 2012년에 창작된 노래로서 누구나 진심으로 애곡을 하려면 저국의 부강 본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묵묵히 바치는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사의 1절에서 대지의 나무가 옥새인 뿌리가 있어 푸르르 솔레이며 꽃피고 열매를 맺듯이 이 땅에 사는 천만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 나라를 뚫어뜨는 뿌리가 될 때 저국은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리라는 시용상을 통하여 저국의 부강 본영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직 묵묵히 저국을 위해 한 생을 바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 2절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도 옥센 뿌리가 있으면 찬바람 눈소리에 잎새는 떨어져도 겨울을 이겨내고 새싹을 틔우듯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내 나라를 뚫어뜨면 저국은 부흥강국 미용떨칠이라는 시용상을 통하여 오늘은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인민의 행복 찬란히 꽃피날 내일을 굳게 믿고 그날을 앞당겨 모두가 혼신의 피와 땀을 바쳐갈 때 저국은 시련의 고비를 이겨내고 부흥의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3절에서 비록 땅에 묻혀 보이지 않아도 나무를 꿋꿋이 뚫어뜨려 고목으로 자려는 뿌리처럼 우리 인민 모두가 저국을 뚫어뜨면 내 조국은 무궁토록 번영하리라는 시용상을 통하여 어제도 오늘도 그런 것처럼 저국의 부강 번영과 무궁한 미래는 누가 알아주건 말건 오로지 저국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의 노력에 의해 굳건히 담보되고 마련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대조에서 4번의 사박자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노래의 선율은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박에 위치한 주음에서 시작되는 노래의 선율은 이강음적인 리듬에 기초한 덩도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도우에서 하강하여 주음에서 지속하면서 처음부터 서박하면서도 친근감을 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첫 부분에서 이러한 선율 진행을 발전적으로 반복시키면서 정답고 지극한 마음이 느껴지는 독특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둘째 부분에서 친근하고 안착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첫 부분과 달리 첫 부분의 내적 정서를 승화시킨 변함없고 일관한 지향적인 정서와 뜨거운 열도를 충분히 드러내면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숭고한 사상 감정을 후드운 정서적 분위기 속에 받아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뿌리가 되자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맞이한 시기에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선군시대의 명곡으로 되고 있으며, 저국의 부강 본영을 위해 강성국가 건설에 떨쳐나선 천만 군민의 가슴 가슴을 애국의 의지로 불태워주며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